우리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약속 잊으셨나요? 날 갖고 장난쳤나요? 사랑이 그런 건가요?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?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그냥